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1월 19일 화요일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저는 장은하고요. 화요일에 만나는 장은하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하루 종일 기분이 들뜨네요. 아침부터 제가 좀 돌아다녔거든요. 저희 얼라가 오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는 바람에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지금까지 약간의 돌댕기다가 지금에서야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네요. 따뜻하고 좋고 여기는 뭐 하수도도 높고 물바다가 되고 대걸레 아주머니 왔다갔다 거리고 예, 지금 여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중에서 여덟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현장에서 먼지에 덮인 아침밥을 먹어보라. 20대는 현장에 나가는 시대입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디 자꾸자꾸 현장에 나가십시오. 현장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자고 현장에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샐러리맨은 회사에서 밤을 새워보십시오.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대의 노송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홀로 감잠들어 보십시오. 영업하는 사람은 거래처 상점의 셔터 안에서 앞에서 잠들어 보십시오. 현장에는 현장에만 있는 독특한 공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이 최고의 교실인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바둑기사는 젊었었을 때 스승의 대국 상황에서 기록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황을 직접 접하는 것만큼 젊은 기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바둑기사는 컴퓨터에 입력된 스승의 기보를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생각하고 있는 시간까지도 생생하게 재현해줍니다. 그러나 컴퓨터로는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흘러다니는 독특한 공기입니다. 정치인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정치 현장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민심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건축가가 되려는 사람은 건설 현장의 매운 불가에서 장작 타는 냄새를 맡으며 밤을 지새워 보십시오. 외교관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을 직접 여행하면서 세계인의 생각 속에 당신을 몰입시켜 보십시오.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듯한 공기는 현장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법입니다. 피가 흘러나오는 듯한 공기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서야 비로소 인간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세한 보고서라도 현장의 공기까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지침서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스승이라고 해도 절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장의 공기입니다. 20대에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장의 공기인 것입니다. 현장에는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가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진한 감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열망한다면 지금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단지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현장에서는 당신은 어떤 성공의 열매도 따지 못할 것입니다. 10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대인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도 청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10년 뒤에 당신이 꼭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일을 당신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씩 착실히 밟아 그것의 실현은 아마 20년, 30년이 지나야 겨우 이루어질 것이라는 각오로 계속하십시오. 20대는 10년 이후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투자해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평생을 투자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아냅니다. 평생을 다 들여보아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성되지 않은 일에 도전해 봅시다. 연극에는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공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할까? 하고 의논하는 것이 배우라는 직업입니다. 공연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반성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배우입니다. 세상에는 1년 만에 완성되는 일도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완성되는 일도 있고 하루 만에 완성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완성되는 일은 어차피 누가 해도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고작해야 하루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에 걸쳐 할 수 있는 일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일생을 바쳐서 매달리고 그래도 끝내 완성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납시다. 자, 두 꼭지 이야기 듣고요. 저 지금 노래 좀 한번 골라볼게요. 저희가 오늘 들을게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고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인가 봐 한마디 못하는 잘 지내 예, 노래가 너무 좋아서 따라하다가 넋을 놓고 있었네요. 자, 열 번째 이야기, 극장에서 안내온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신주쿠에 있는 기나쿠니아 빌딩 옥상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음에 기노쿠니아 빌딩 앞을 지난다면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무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명 시절에 기노쿠니아 빌딩 옥상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기노쿠니아 빌딩 옥상에는 커다란 크레인이 있습니다. 연극을 상연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올리기 위한 크레인입니다. 언젠가 그 크레인을 사용해서 커다란 도구를 들어 올려 내 연극을 공연하겠다는 꿈. 그것은 꿈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인 것입니다. 파루코 극장의 그 아름다운 미술 세트로 닐 사이먼의 연극을 해보겠다는 꿈. 연극 배우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스토리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그 자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대의 노송나무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극을 상연하는 그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에 늦게 도착한 관객의 발끝을 팬 라이트로 비추면서 관객을 좌석까지 안내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역시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연극을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장차 좋은 연극 배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팬 라이트로 관객을 잘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연극을 공연하는 사람이나 감상하는 사람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의 머릿속에는 대본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0대인 당신은 장차 당신이 꿈꾸는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작디작은 펜라이트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 펜라이트로 타인의 길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의 길도 비추려고 노력하십니까? 펜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30대, 40대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작해야 타인의 발끝을 비추고 있지만 미래의 어느 날에는 당신도 저 높은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만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으리라는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무대 위의 주인공 역시 20대의 어느 날에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 자신의 꿈과 신념을 책짓질한 것입니다. 극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역이나 소란스러운 시장 모퉁이, 위험천만한 건설 현장 어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꿈을 들어올릴 커다란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는 아주 작은 펜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크레인과 펜라이트. 당신의 꿈과 그 꿈에 가도록 가도록 만들어줄 당신의 자신의 의지의 눈. 다음에 연극을 보러 가면 안내하는 사람도 세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살며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1번째 이야기, 인생의 시간표를 작성하라.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기껏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해봐야 텔레비전의 화려한 연예인 정도이거나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직업이 대부분인데 그나마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되는 대로 그럭저럭 사는 거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20대를 보면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물론 20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막연합니다. 확실히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회사든 취직을 하겠지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남의 것처럼 관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장사라도 해야겠죠? 무슨 장사를 할지는 더 두고 봐야겠어요. 이렇게 결정을 뒤로 미룬 채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자금을 지원받아 조그만 슈퍼마켓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시간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로 20대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되고 그렇게 20대를 보낸 사람은 30대, 40대 역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대에는 자기 인생에 확실한 시간표를 준비해 둡시다. 난 아직도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일주일 시간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무슨 과목, 어느 수업을 받는다. 화요일은 어떻고 수요일은 어떻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시간표를 정해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되는 대로 20대를 살았던 사람은 사람의 30대는 자기 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되어지는 대로 되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너무도 막연해서 마치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20대 인생일지라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자신이 닿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확실히 해놔야 합니다. 그런 시간표를 짜기 위해 당장 한 자루의 연필과 한 장의 종이를 준비합시다. 남들이 보면 그 목표가 허황되다고 비웃을지 몰라도 그런 시간표가 있는 한 당신의 20대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표. 시간표는 중요하죠. 애들도 시간표를 짜더라고요. 저희 딸이 2주 방학을 하는데 시간표를 짜더라고요. 짜는데 혼자서 아주 열심히 짜고 나중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황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3시간 동안 욕조 닦기라는 걸 집어넣어놨더라고요. 누가 보면 욕조 닦기를 항상 시키는 사람처럼 거기에 욕조 닦기 아주 큰 소리 크게 3시간 동안 콩쥐팥쥐 같죠? 예, 제가 봐도 좀 콩쥐팥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또 노래 한번 듣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래됐나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 다 아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 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할 곳에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을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바라보고 널 그리워하고 네 걱정만 하는 Oh 중국의 한 남자를 들었고요. 노래가 참 애절하네요. 같은 이별 곡, 이별? 어쨌든 슬픈 사랑인데 애절하게 부르네요. 좋았습니다. 자, 그럼 12번째 이야기. 부모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 2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젊은이가 이제 나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외치면서 자나깨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부모의 관심도 거부하고 심지어 부모라는 존재마저도 무시하려는 경향이 요즘 20대의 생각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풍조는 서구 사회의 인습이나 가족 간이 동양 사회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의 훌륭한 가족 관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가정은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려면 훌륭한 가족관계부터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즘 20대 젊은이들 중에는 과연 부모와 단 며칠이라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이 세상에 오게 만든 부모와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는 것도 당신의 20대를 매우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지식 수준이 당신보다 현격히 떨어져서 도저히 대화 상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당신에 대한 편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일방적인 명령의 자리가 되거나 의견 충돌의 장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맨 처음 만난 스승이자 맨 마지막까지 남을 스승입니다. 대부분의 스승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가르치고 헤어지지만 부모님은 평생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광활한 생의 들판으로 나아갈 당신에게 있어 진심 어린 누군가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아는 부모님과의 대화는 서로의 지식 수준을 떠나서 정말로 오래 기억될 대화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20대가 시작된 이후로 당신은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당신의 꿈에 대해 대화를 해보았습니까? 20대가 된 이후로 당신은 얼마나 자주 부모님이 안고 있는 그분들을 나름대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까? 당신의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해 부모님이 들려주는 그 진솔한 얘기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되면 당신은 원하지 않아도 정말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고립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진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0대 어느 날에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바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만드는 계기를 해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귀가하기 전에 여행사에 들러 부모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관광 티켓을 구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죠. 13번째, 혼자만의 노래를 만들어라. 자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에게 혼쭐이 난 기억이 없습니까? 20대는 착각의 시기입니다. 인생은 착각하는 편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착하게 하는 것에도 재능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껴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자들만의 특기입니다. 언제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에게 리포트를 내주었다고 합시다. 나는 내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쓴 사람에게 50점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사람에게는 100점을 줍니다. 그 사람과는 액면 그대로의 말보다는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대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자네가 발견한 걸세. 대답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어 당신의 머릿속에 있던 대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때 줄거리를 쓰는 사람은 50점짜리입니다. 물론 자기 멋대로 쓴 사람은 잘못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책에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영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긴 좀 쑥스럽지만 참으로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냐 하면 이야기를 듣고 보러 간 사람이 속았다라고 화를 낼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재미있을 것 같아 보러 갔더니 너무나 시시하더라. 나도 어릴 적에는 영화 평론가들에게 깜쪽같이 속아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론은 최고로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도 재미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의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내 영화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내 멋대로 착각하면서 보기 때문입니다. 대학 연극과 시절의 친구들은 곧잘 자넨 영화 이야기를 지나치게 재미있게 쓴다곤 하고 놀리곤 합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줄거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이야기가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모두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영화라도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한 영화로군, 정말 재밌어 하곤 혼자서 감동하곤 합니다. 영화는 진지하게 보면 참으로 따분하고 시시합니다. 따라서 제멋대로 착각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도 마음껏 착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음악도 마음껏 착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노래방에서 엉터리 가사로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이 아닐까요? 때로는 원래의 가사보다 제멋대로 바꿔 부르는 가사가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마음껏 착각하면서 노래를 하십시오. 당신은 착각하면서 볼 권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착각하면서 보는 힘이 당신의 재능입니다. 착각하면서 보는 힘이 당신의 창조 능력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보다 넓고 깊고 높은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합니다. 14번째 이야기, 음지식물의 강건함을 배워라. 어떤 젊은이들은 내게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단 한 가지 일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20대, 30대에 새로 시작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20살 때부터 계속해온 바로 그 일입니다. 다만 내 20살 때부터의 노력을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작가라고 불리기 전부터 나는 죽을 만큼 기진맥진해하면서 용거를 썼습니다. 다만 그것을 당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작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연출을 공부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광고회사에서 뒤로 벌렁 넘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작품을 매일매일 연출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소극장에서 단역 배우로 연극을 했다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20대 시절 내 1인극을 보러 온 적이 있는 사람은 작디작은 소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극히 한정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20대였습니다. 아무리 연극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소극장에 출연하는 연기자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 작가라도 저 사람은 신인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20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20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도 처절하고 비참한 20대가 있습니다. 20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무시당하는 20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만이 이윽고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20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느 유명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나만을 부러워하고 현재의 내가 누리는 부와 명예를 시기하는 걸 보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10대 후반부터 황량한 세상의 들판을 홀로 달려온 그의 고독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공들여 쌓았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좌절의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좌절의 뒤편에서 홀로 눈물 지으며 세상의 벽을 실감하고 아파하던 순간순간이 있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20대에는 영광의 열매만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20대는 고독과 눈물과 좌절의 전면에 드러나는 화려함만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무시당하고 무시만 당하고 실패만 거듭하면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냐고 자기 무덤을 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시당했다는 그것 자체로 이미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20대에는 인정받기보다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양지식물보다는 음지식물이 더 강하고 온실 속의 꽃보다는 황량한 들판에 이름 모를 꽃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 세 편을 연달아 읽었더니 입이 좀 아프네요. 자, 노래 다시 듣겠습니다. 일락이 부릅니다. 편한 사람이 생겼어. 저기 미안한데 내가 편한 사람이 생겼어. 어떡하냐? 모르는 사람이 생겼죠. 아무도 상상도 못할걸.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내 마음을 알아요. 헤어져야 하는데 진심으로 이별해야 하는데 결심이 안 나는 것은 왜일까요? 정말 편한 사람이 생겼어.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사랑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욕한 것보다 차라리 편한 사랑할래. 예, 15번째 이야기 지독한 책벌레가 되자. 백훈의 책을 1년 목표로 독파하라. 지독한 책벌레가 아닌 바에야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어야 1년에 100권 내외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야 하고 서클 활동도 해야 하고 다른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매일 시간을 책에만 매달려 살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손과 발이 미치는 곳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봐야 20대의 10년 동안에 얼마만큼 사회적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간접 체험이란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20대에 1년에 100권씩 책을 읽는다면 10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가히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쯤은 된다 하겠습니다. 20대 전반까지는 교육에 의해 지배되지만 30대 이후의 삶은 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책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직은 책만큼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매체도 없습니다. 1년에 100권씩 하루도 거르지 말고 책의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어느 분야,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최고가 된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확실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한 가지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20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한 줄을 더 읽어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아니면 다음 주에 읽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노래를 안 끊고 끝까지 듣기 위해서는 여기서 저는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9년 1월 19일 화요일이었고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 비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날씨는 푹 하고 계속 영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고 다음에 진행하실 분도 벌써 오셨네요. 그러면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뵐게요. 그리고 오늘 노래 화끈한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